남조선의 환수복지당 대변인이 3월 31일 괴뢰 욕적패당의 완전 퇴진을 주장하는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촛불항쟁의 승리가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하면서 박근혜 개인의 구속을 넘어 박근혜 정권의 완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박근혜 의원이 집권기간 고액의 뇌물을 받아 먹었으며 최순실에게 112여 건의 비밀문건들을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범죄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 남순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